선정하여 마고의 품에서 내려온 빛 환국의 가슴 속에 다시 피어 인류의 품으로 향해 가네 나는 빛꽃이여 선정화 영원한 빛꽃이여 흐르는 윤력 내 안에 살아 일심의 숨결과 하나 되리 조화의 빛이여 생명의 숨결 대한의 가슴에 꽃이 피고 하늘 땅이 노래하는 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걷네 나는 빛꽃이여 선정화 영원한 빛꽃이여 흐르는 윤력 내 안에 살아 일심의 숨결과 하나 되리 꽃 중에 꽃 인간꽃 되어 천상에 올라 빛을 보내 동방의 빛의 나라에서 우주 광명의 꽃을 피네 이 꽃을 보라 너와 나 하나 우주의 참모습 그 빛을 품어 빛꽃 선정화 윤려화 되어 우리와 함께 영원히 빛나리 나는 빛꽃이여 선정화 영원한 빛꽃이여 흐르는 윤력 내 안에 살아 일심의 숨결과 함께